HUBS 안물 안공 어쩔 라디오.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 안공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산뜻한 봄의 향기가 성큼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의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쌀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외출할 때는 꼭 외투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간지럽혀줄 비정상 리뷰 라디오 안물 안공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3월 23일 현재 네이버 평점 7.39고요. 왓챠 평점은 2.9네요. 이전 영상들에 비해 네이버 평점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준비해봤어요. 설마 보신 분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보이 윗 우크의 아이디 가프. 여러분, 지금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먹는 것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개강을 한 지도 어느새 3주가 지나고 있네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포근한 저녁 식사가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집밥도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그리워지는 맛이잖아요. 오늘의 영화는 한 음식의 기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된장입니다. 영화의 제목마저 된장인데요. 된장의 슬픈 이야기는 한 사형수의 마지막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범죄자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라니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PD 최유진이었습니다. 류승룡 배우가 연기한 최유진이란 PD는 코믹하면서도 담담하게 우리에게 된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시 후에 그가 찾은 된장의 비밀을 함께 살펴봐요. Rainy days lead to sunshine rays. I've got stormy faces, don't you? 웨스턴 이스테이트의 아웃사이드. I lose my mind. I feel blinded by the light. Dreaming of, baby, it's a life I'm dreaming of, yeah. Oh, feel the love, cause I got some of you, feel enough, yeah. And this life is a movie, yeah, yeah, yeah. And I smile when you move it, yeah, yeah. I'ma go outside just to boogie, yeah, yeah. I'ma stay a while just to boogie, yeah, yeah. I'ma slide you like juicy, yeah. And I'ma fly up the cookie, yeah. I'ma go outside just a boogie, yeah. I'ma stay a while just a boogie, yeah, yeah, yeah. My baby girl, why you stepping around me like I got her, yeah, yeah. I got the world, I show you wonderful things, yeah, because I earned them, yeah. Rich off a hobby, yeah. Now I'm at home alone, I can't be bothered, yeah, yeah. I'm getting cocky, yeah. Been on my bullshit and I'ma need this cocky, yeah, yeah. Dreaming of, baby, it's a life I'm dreaming of, yeah. Ooh, feel the love, cause I got some more of you. Feel the love, yeah. And this life is a movie, yeah. And I smile when you move it, yeah, yeah. I'ma go outside just to boogie, yeah. I'ma stay a while just to boogie, yeah, yeah. I'ma slide you like juicy, yeah. And I'ma fly up the boogie, yeah. I'ma go outside just a boogie, yeah. I'ma stay a while just a boogie, yeah. Rainy days lead to sunshine rays. I've got stormy faces, don't you? When I go.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산장식당은 사형수 김종구가 체포되는 곳이자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된장찌개를 먹게 된 곳인데요. 최유진 PD는 바로 이곳부터 취재하기로 하죠.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산장식당에서 처음 맛본 그 된장찌개의 맛에 유진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맛있긴 하지만 정말 죽도록 맛있는, 네,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에 생각날 만한 된장찌개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날 사형수가 맛본 된장은 특별한 손님이 만든 찌개였는데요. 그 단서들을 쫓아 최유진 PD는 기나긴 된장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된장을 만든 특별한 손님을 찾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심지어 사건을 파헤치던 그 회차를 커다란 화물트럭이 들이박는 의문의 사고를 당합니다. 문제는 정말 그 사고가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사주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의문의 사고였습니다. 오늘의 영화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죠? 다시 영화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통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유진에게 절친한 형사 강형사가 찾아옵니다. 그는 된장찌개를 만들었던 특별한 손님 혜진을 알려주며 그녀가 이미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진은 다시 된장에 집중하기로 하죠. 그가 찾은 된장 전문가는 된장은 좋은 환경과 더불어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고 말하죠. 이를 단서로 유진은 된장에 들어간 첫 번째 재료인 소금을 찾아내기 위해 혜진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는 과연 된장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베르데스의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 wouldn't be in church. I'm sorry God, but it's my last day in this universe. I need to see birds and buzzing bees, green grass, evergreen trees. I'm seeing people who have been mean to me, and why would I waste my time? All my favorite people need teary-eyed goodbyes. Talk, laugh, hug, and give a bunch of hard high fives. I did my best, man, I gave this thing a good shot.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if I close my eyes and the sun don't rise, would I be okay?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Wait, it's telling me I got 24 of these 60-minute things left. Damn, I ain't get to be a billionaire yet. Fly around first class, private jet flex. Use a black Amex, get up out the duplexes. Buy a Lexus, take a road trip to a spaceship. And I'ma get on, bless up in the sky, and I'ma get gone. Gave up too much just to see one more dawn.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if I close my eyes and the sun don't rise, would I be okay? If it was my last day on earth, if it was my last day. 그가 찾아낸 된장의 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화꽃잎이 사가든 항아리, 햇빛으로만 말려 간수를 쏙 뺀 소금, 아기 흑돼지가 기른 콩,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옷 샘물, 매화주 누룩과 귀뚜라미의 공명, 햇살, 바람, 그리고 눈물. 한편의 시 같은 된장 비법이지 않나요? 된장처럼 구수하면서도 담백했던 오늘의 영화는 다소 지루한 전개와 신선할 것 없는 스토리라인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일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힐링하며 본 영화라서 스토리의 핵심 내용은 최대한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운세는 목 칼칼한 날 먹어줘야 되는 삼겹살에 어울리는 곁들이 음식으로 점쳐봐요. 1번, 빠지면 섭섭하고 서운한 구운 마늘. 2번, 한국인이라면 필수 구운 김치. 3번, 매니아층 확실한 구운 팽이버섯. 4번,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파절임. 자,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결과까지 듣고 가는 센스 아시죠? 샘 라이더의 무어. Finding the love, building it up like a cathedral. I wanna see the rest of the world the same way that you do. I wanna be the home that you leave and you return to. I wanna stay here in your arms as long as I can. 오늘의 TMI. 자, 오늘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된장에 대해 깊이 다뤄보는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된장에 대한 TMI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소금물에 발효시킨 것인데요. 이때 나오는 소금물을 체에 걸러 만드는 것이 바로 간장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메주를 갈아서 여러 재료와 함께 숙성시키면 막장이 되는데요. 즉 간장과 된장의 분리 전에 메주를 통째로 쓴다는 차이가 있죠. 된장과 고추장을 섞으면 쌈장, 청태콩 메주와 햇고추로 만들면 청태장, 메주와 누룩, 메밀로 만들면 생황장, 메주와 김치 국물로 만들면 지레장, 메주가루와 보리를 섞어 만들면 식음장, 식음장의 다른 이름은 보리된장. 와, 된장 종류 정말 많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된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에 두부나 소고기를 넣고 육수를 자글자글 졸여 만드는 강된장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하고 라디오 끝을 향해 한번 달려봐요. 오피셜 히게단디즘의 프리텐더. 始まれば一人芝居だずっとそばにいたって結局ただの観客だ感情のないI'm sorry それはいつも通り慣れてしまえば悪くはないけど君とのロマンスは人生から続きはしないこと もっと違う設定でもっと違う関係で出会える世界線選べたらよかったもっと違う性格でもっと違う価値観で愛を伝えられたらいいそう願ってもまだだから飛行機の窓から見下ろした知らない街の夜景みたいだもっと違う設定でもっと違う関係で出会える世界線選べたらよかった勝手順な心で語った恋を抱きしめて 好きだとか無責任に言えたらいいそう願っても虚しいのさ Goodbye 繋いだ手の向こうにはない引き伸ばす旅 이렇게 3월 23일 안물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1번 구운마늘을 고르신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어쩌면 곤경이 기쁨과 보람이 되어 찾아들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2번 구운 김치를 고르신 여러분, 기회를 잘 노려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잘 노려보세요. 3번 구운 팽이버섯을 고르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익숙해진 관계 속에서 혹시 상대방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4번 파무침을 고르신 여러분, 돈을 모으고자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모이는 날입니다. 돈 주울지도 모르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보면서 걸어 다녀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안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박세준, 저는 된장마스터 강내연이었습니다. UBS